방선전 일꾼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5일 가림천 기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그들은 보천보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날 삼지연군에 도착한 방선전 일꾼들은 삼지연군의 정중히 모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에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 삼지연군을 참관했습니다.